제28과 편지 쓰기 Lección 28 Redacción de cartas 2 홍길동 씨에게 홍길동 씨에게 Estimado señor Hong Kil-dong 지난번 보내주신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지난번 보내주신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Recibí con gran alegría su carta anterior.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n primer lugar, le doy una buena noticia. 저는 1993년 대전에서 열리는 엑스포 93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3년 대전에서 열리는 엑스포 93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Yo participaré en la Expo 93 que se celebrará en la ciudad de Daejeon en 1993. 서울 올림픽이 열린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서울 올림픽이 열린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Estoy muy encantado de visitar Corea, donde se celebraron los Juegos Olímpicos de Seúl de 1988. 대회 참석을 위해 지금부터 한국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대회 참석을 위해 지금부터 한국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Voy a aprender el idioma coreano para participar en la Expo 93. 가능하다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e agradeceré que me envíe un texto de la lengua coreana para extranjeros si es posible. 서울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서울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sperando nuestro encuentro en Seúl, le saluda cordialmente. James Brown. James Brown. James Brown. Hasta aquí la lección 28. Estudiemos a continuación las palabras principales. 먼저. En primer lugar. 기쁜 소식. Buena noticia. Expo 93. La Expo 93. 참석하다. Participar. 가능하다면. Si es posible. 외국인. Extranjero. 교재. Texto. ¿Ha escuchado usted los cassettes de nuestro texto guía Hablemos Coreano, los cuales fueron grabados por Radio Corea, servicio internacional de la emisora KBS? Todos los miembros de la sección española de Radio Corea le deseamos que pueda hablar fluidamente el idioma coreano a través del estudio y la repetición continua. Muchas gracias.